오늘은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여불리가 편찬한 책이죠. 고대 중국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여시춘추에 나오는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돌을 부술 순 있어도 그 단단함을 빼앗을 순 없다. 붉은 꽃을 짓밟을 순 있어도 그 붉은 빛깔까지 빼앗을 순 없다. 살다 보면 남에게 패배하고 외면받고 비참한 굴욕도 당합니다. 그러나 꺾일 것이 무서워서 원래의 빛깔을 포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꽃이 아니죠. 부서질 게 두려워 스스로를 물렁하게 만드는 돌도 없습니다. 꺾이고 부서질지언정 원래의 본성을 버리지 않았기에 꽃과 돌은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살면서 우린 세상과 타인에게 숱하게 짓밟히게 됩니다. 그러나 확실한 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. 아무리 무너지고 밟힐지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, 나의 희망, 나만의 빛깔은 절대 잃지 말도록 합시다.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